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종의 200일 전투에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노동기업과 일꾼들,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위원구소 과학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들이 14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종업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들에서 당제 7차 대회 결정을 심장으로 받들고 승리의 신심도 높이 200일 전투에 전열에서 내달리고 있는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과 일꾼들,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위원구소 과학자들과 일꾼들의 자랑찬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결의토론들에 이어 결의문들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자격자강의 위력으로 충종의 200일 전투에서 알곡중산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고 있는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